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돌아다녀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한 현인이 풀 죽은 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발도 신지 않고 한 사람이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위대한 사람이다. 소년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꼭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누군가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그 위대한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서 반길 만큼 그런 아들, 딸들이십니까? This is a song I've been singing for a long time. It's like an old friend. But you know, I think it's only recently that I discovered what it's really about. You've got to give a little, take a little, and let your poor heart break a little. That's the story of, that's the glory. 어머니 목소리 같아요. 엄마 목소리. 아마 이 가수 배트 메들러가 영화 속에서 엄마 역을 참 많이 맡았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텔라와 용사들을 위하여 여기서 전부 아주 감동적인 어머니상을 연기했었죠. 배트 메들러가 노래한 Glory of Love 영화 Beache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성동구 하왕이동의 박경희 양 잘 들으셨어요. 자, 제가 호칭을 그동안 학생 그랬는데 제 선배 한 분이 듣더니 선생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경희 양은 좋은 곡 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어버이날이면 꽃 달아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만 해놓고 자식의 도리 다 있다고 손 탁탁 터는 사람들도 꽤 많던데요. 뭐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런 유형의 효가 아니라 무형의 효. 그러니까 건강하고 착한 딸아들로 자라주는 것. 이 이상의 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자 오늘 그래서 시네마 천국은 어버이날 특집으로 모두들 잘 있어 스탄노 뚜띠베네 준비했습니다. 스탄노 뚜띠베네 영어로 하면 Everybody's fine. 그러니까 모두들 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시네마 천국을 연출한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90년도 작품입니다.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담당했고요. 자, 주인공인 마테오 노인 역에는 해바라기의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이고요. 영화 시네마 천국의 어린 또또 그 살바토레 카시오도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의 알바로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알바로는 마테오 노인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왕년의 스타인 미셸 모르강이 특별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노인이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역인데요. 그 미셸 모르강 하면은 눈이 아주 큰 30-40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였죠. 전원 교양악, 안개 낀 부두, 이런 추억의 명화가 그녀의 대표작입니다. 모두들 잘 있어, 스타누트 디베네. 이 영화는 다 큰 자식들을 만나러 이탈리아를 일주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태리판 팔도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로드무비인데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은 노인의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이런 삶의 문제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지난해 정초에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새롭게 재구성해서 녹음을 했으니까 그때 이미 들으신 분들, 또 오늘 처음 감상하실 분들 모두 부모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FM 영화음악 어버이날 특집 시네마 천국 모두들 잘 있어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의 영화와 In the name of the Father. 94년도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U2의 보노와 지네드 오커너의 음악으로 만나세요. 홀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보물샌 비너스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보물샌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서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삼양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미니에서 이야기 상식 뺄까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학,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 뺄까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 뺄까. 한국 동양 사양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미네사.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형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석.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연애 시장을 주목합니다. 이제 그들이 서울 히트라인을 인용해서 아시아의 연애 정보를 전합니다. 할리우드 베벌리우스에서 직접 날아오는 음반 영화 뉴스. 해외 특파원들이 보내오는 전세계 연애 소식. 이런 잡지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서울 히트라인 5월 1일 태어났습니다. 안젤라, lo vuoi sapere perché sono contento? Avanti, fammi questa domanda. Come? Mi prendono per pazzo? No, no, a Matteo Scuro nessuno lo prende per pazzo. Puoi stare tranquilla. Matteo, Marcello Mastroianni는 시칠리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낙천적이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허풍도 좀 있고요. 마테오 노인은 지금 고향 시칠리에서 혼자 삽니다. 다섯 명의 자식 모두 시칠리를 떠나 대도시에 살고 있고 아내 안젤라는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별로 외롭진 않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 때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자식들이 유일한 낙이요, 기쁨입니다. 그런 까닭일까요? 마테오 노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영화의 핵심이 되는 말이니까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테오 노인은 기분이 들떴습니다. 레몬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레몬 꽃 냄새. 이것은 이태리의 여름을 알리는 신호고요. 동시에 곧 여름 휴가가 시작된다는 신호기도 하죠. 다섯 명의 자식들과 큰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광경. 마테오 노인은 그 생각만 하면 마구신이 납니다. 거글리 엘모, 토스카, 노마, 알바로, 카니오, 이렇게 다섯 명의 아들, 딸. 마테오는 자식들의 이름을 오페라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티가라 소노, 본 세뇨.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방갈로를 5채나 빌려놨는데 올해에는 다섯 명의 자식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도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아들, 딸들을 찾아가 보리라 마음먹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막내 아들 알바로의 집입니다. 노인은 막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어릴 적 한올에 오리라씩 받고 아버지의 흰머리를 뽑아주던 그 막내의 모습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미, 빠빠, un capello bianco. Certo, Amaro, certo. Ti do 5 lire con ogni capello bianco che trovi. Bravo, papà. 배 타고 기차 타고 옆자리 승객들에게 가족 사진 내보이며 신나게 자식 자랑하면서 드디어 나폴리에 있는 막내 알바로의 집에 도착한 마테오. 인터폰을 대고 휘파람을 붑니다. 자신과 아이들만이 아는 신호지요. 하지만 알바로는 집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노인은 알바로의 직장으로 찾아가 봅니다만 역시 없습니다. 동료의 말로는 알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노인은 알바로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동 응답기가 알바로의 말을 뱉어내는 순간 노인은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움직임을 딱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risponde alla segreteria telefonica di Alvaro Scuro. Non sono in casa. Siete pregati di lasciare un messaggio con il vostro nome e il vostro numero telefonico. E al mio rientro sarete richiamati. Attenzione, parlate soltanto dopo il segnale acustico. Grazie. Pronto? 그에게 알바로의 부재는 세상이 멈춘 것만큼 절망스럽다는 의미겠죠. 어두운 밤 알바로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지친 마테오 노인은 혼자서 노래를 하고 휘파람도 불어봅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알바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의 알바로입니다. 들어보시죠. 알바로, io volevo farti un'improvvisata. Ma dove te ne sei andato? Sei rimasto a dormire fuori, eh? Sei sempre piaciuto alle donne tu, vero? Soffiati. Ma guarda, hai sempre il naso lordo, eh? Sempre il naso lordo. Sì. Forza.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냐고 물으면서 코 올리기인 알바로의 코를 수건으로 닦아주는 아버지 마테오. 하지만 그것은 노인의 상상일 뿐 알바로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테오는 아내와 신혼여행 왔을 때 묵은 그 호텔, 그 방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숨결을 방 안 가득 느끼며 침대에 걸터앉아 혼자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날 마테오 노인은 둘째 아들 카니오가 사는 로마로 향합니다. 노인은 카니오가 훌륭한 정치가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카니오가 하는 일은 정치가들의 연설문을 작성해주고 연설 시간이나 조절해주는 일입니다. Una politica giusta, moderna. Che tenga conto delle istanze sociali. Una politica giusta. 빈 사무실에서 연설문에 시간을 주던 카니오는 귀에 익은 휘파람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카니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노인은 막내 알바로의 소식을 물어보지만 카니오는 막내가 그냥 여행을 떠났다고만 말하며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Sai, mi pare che andava. Scusa, dopo. Perché non lo staccare quando siete a tavola? Un viaggio premio. Ma che culo che c'ha Alvaro, vince sempre. Nonno, quando apriamo il regalo? 저녁을 먹은 후 마테오 노인은 시칠리 특산품인 과자 인형을 손녀에게 선물합니다. 그러자 손녀는 고개를 가로흔들며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손녀가 가리킨 곳에는 훨씬 세련된 외제 과자 인형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두 아들 다음 날 마테오 노인은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카니오를 불러세워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카니오! 페르모! 오라 puoi andare! 아버지를 속이느라 아들이야 가슴 아프지만 마테오는 아들이 정치가라고 믿고 있고 또 그게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는 이제 역시 로마에 사는 둘째 딸 토스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마테오는 수많은 새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방향을 잃자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새들이라고 청소부가 알려줍니다. 노인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몰려 날아다니는 새떼에게서 얼핏 자신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하도를 가다가 이번에는 노상 강도를 만납니다. 칼로 위협하는 바람에 돈을 몽땅 줘버린 마테오. 그런데 강도는 카메라까지 요구합니다. 카메라만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행의 기록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강도는 카메라를 빼앗아 부숴버립니다. 화가 난 마테오는 강도의 칼을 빼앗고는 그의 뺨을 마구 때리다가 오히려 자신이 강도로 오인받아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잠시 후 경찰서를 나서는 마테오의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오스카! 연락을 받고 달려온 둘째 딸 토스카였죠. 고급 차를 몰고 온 토스카. 그녀의 직업은 모델입니다. Una cosa. Questo viaggio premio di Alvaro dov'è? Quando torna? Dovrebbe tornare a giorni. Ah, meno male. È andato lui. È alle Maldive. Un concorso per il personale dell'università. Indovina un po' come si è classificato. Primo, sicuro come la morte. 마테오는 토스카에게도 알바로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바로가 자신이 주연한 연극을 보러 왔었다고 즐겁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었죠. Poi entra in scena la prima attrice. Oh, non se la filava nessuno. 토스카의 집은 고급 빌라입니다. 아버지는 딸의 집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딸의 표정은 어딘지 불안합니다. 새벽녘, 자신의 아이들이 거대한 물체에 내리눌리는 악몽을 꾸고는 잠을 깬 마테오. 그의 귀에 남녀의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는 나가라고 소리치고 여자는 빌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소리가 들리는 부엌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TV에서 나온 소리였죠. Fabio, questa volta me la paghi. Mascalzone. Tosca! Non posso credere che abbiano detto questo di me. Rinaldo. 마테오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토스카를 찾습니다. 하지만 벌써 일하러 나갔는지 딸은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웬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 있습니다. 미친이 두에. Allora lasciati andare. Biri. È bello, eh. 딸이 남긴 메모에는 그 아기는 친구의 아기고 곧 데려갈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Va bene, dai, ancora, sul mento, tira su con le braccia, dai, ancora, va bene, dai, non va bene. Lo vuoi capire o no che la faccia non mi interessa? Devo vedere il culo, devo vedere, dai! Dai, va bene. 토스카가 속옷만 입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딸이 대단한 연극 배우며 탑 모델인 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이렇게 속옷 광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가끔은 패션쇼에도 나가는 그저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고급 빌라도 고급 자동차도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헤어진 애인의 것이죠. 집에 있는 아기도 친구의 아기가 아니라 그와의 사이에서 난 토스카의 아기입니다. 이른바 미혼모죠. 게다가 요즘 헤어진 애인이 집과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바람에 토스카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마테오 노인. 오히려 돈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 둘째 딸을 만나고 보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Sono orgoglioso di te. Ho visto che sei felice, hai successo, brava. Ora ti manca solo un buon marito. E quando mai? Allora ci vediamo tutti a Roma, va bene? Stai tranquillo. Ah, mi scordavo. Non lo avvertire a Guglielmo che sto arrivando. Ci facciamo una bella sorpresa. Va bene. Ti servono soldi? Soldi! Matteo는 토스카와 작별하고 큰아들 거글리 엘모를 만나러 갑니다. 기차를 타고서요. 그런데 영무원이 차표를 검사하다가 그만 차표와 가족 사진을 함께 펀치로 뚫습니다. 구멍이 나버린 자신과 막내 알바로의 얼굴. Non è proprio come era prima, ma può andare. Non so come ringraziarla. È venuta benissimo, non si vede niente, è stata bravissima. Sarebbe stato un peccato perderla. Sì. 그런데 앞자리에 앉은 곱게 늙은 할머니가 끈질기게 사진 조각을 찾아내서 다시 붙여줍니다. 양로원 친구들과 이태리 곳곳을 여행 중인 이 할머니. 왕년의 명배우 미셸 모르강이 미셸 할머니 역을 맡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마테오에게 함께 여행하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자식 생각은 잠시 잊은 채 할머니 일행과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양로원 노인들과 이태리 구석구석을 관광하는 마테오. 노인들을 위한 무도회에도 참석합니다. 무도회의 백밴드가 폴카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미셸 할머니와 폴카를 추던 마테오는 힘이 부치는 걸 느낍니다. 춤춰본 지가 오래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나이니까요. 미셸 할머니는 그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 마 una certa età. I figli si staccano. Hanno bisogno di staccarsi. Ma hanno anche ragione perché devo dire che noi siamo noiosi. 미셸 할머니에겐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그들은 따로 살길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잡아준 양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고 전화만 가끔 할 뿐입니다. Non vengono mai. Telefonano. 미셸 할머니는 마테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하고 또 제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을 준비도 해야 한다고요. Signora, non me lo chieda perché sono triste. Non glielo chiedo perché lo sono anch'io. Ci ripensi, non continui il suo viaggio. Lasci perdere. 두 사람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미셸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지만 마테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다섯 자식들을 다 보고 돌아오겠다고 죽은 아내의 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버림받을 준비를 하라는 미셸 할머니의 말만큼은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는 밀라노 시립 교향악단의 연습실. 장남 거글리엘모가 이 교향악단에서 큰 북을 맡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텅 빈 관람석에 앉아 아들의 북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버지를 발견하고 뛰어온 큰아들. 이제 그도 머리 희끗희끗한 중년이지만 마테오의 눈에는 아직 아이 같습니다. 연주 여행자 내일 런던으로 떠나야 한다는 거글리엘모.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지금 아내와 별거 중이고 아들 안토넬로는 아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글리엘모는 마테오를 서둘러 아들 안토넬로에게 맡겨버립니다. 와인은 포도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할 사람은 할아버지 마테오밖에 없습니다. 손자와 할아버지는 반갑게 포옹합니다. 안토넬로는 와인은 포도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테오는 그 말의 유래를 얘기하죠. In tutta la sua vita non aveva fatto altro che produrre vino e anche i suoi figli che lavoravano con lui erano diventati ricchi. In punto di morte, 옛날에 한 농부가 와인을 만들어 부자가 되었다. 그가 많은 돈을 벌자 그 아들도 와인을 만들어 부자가 되었다. 농부가 임종 직전 자신이 깨달은 삶의 진리를 유언으로 남겼다. 아들아, 와인은 포도로부터 나온단다. Vieni, vieni, che ti faccio vedere una roba da sballo. Non è possibile. Ti piace? Le lucciole. Bello, eh? 할아버지를 베란다로 모시고 나간 손자. 마테오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늘에 온통 개똥벌레의 불빛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16살의 안토넬로는 고민을 털어놓죠. 노노. 네. Quando avevi la mia età, ce l'avevi già una. Sì, insomma, una conquistavi.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할아버지가 믿으려 하질 않자 안토넬로는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누릅니다. 순간 개똥벌레가 몽땅 사라져버립니다. 전기를 이용한 가짜 개똥벌레였던 거죠. 알바로, sono il papà. 다음날 마테오는 알바로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역시 자동응답기만 돌아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움직임을 딱 멈춥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절망뿐입니다. 이제 마테오는 튜린에 사는 큰딸 노마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전화 교환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테오는 딸이 전화국의 고위 간부인 줄 알고 있죠. Papa. Norma. No. Ma voi le sorprese non si possono fare, sapete sempre tutto. Ciao papà. Milo. Milo. Dammi un bacetto. No. Vieni qua. Dammi un bacetto. Milo. Ma non lo dai un bacio al nonno? Nonno butta. 정거장에 마중 나온 딸과 사위 그리고 어린 손자. 그런데 손자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려 하질 않습니다. 냄새 난다고요. 그날 밤 마테오는 지난번과 똑같은 악몽에 잠을 깹니다. 그때 옆방에서 딸 내외가 다투고 있죠. 장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휴가 때마다 행복한 척하는데 이제 지쳤다는 사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것도 8주가 아니라 8년 동안이나. 마테오는 아무 말 없이 딸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거리에 웅크리고 앉아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어린 모습의 노마가 나타납니다. 노마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하죠. 아버지가 결혼과 가족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노마, che è successo con tuo marito? Non sono innamorata di lui e non andiamo d'accordo. Però non abbiamo divorziato. Tu sei troppo attaccato al matrimonio, soffriresti. Divorzieremo dopo. Tanto non ho ancora incontrato una persona che mi capisce. Vivo da sola, con mio figlio. 노마의 말이 끝나자 어린 시절의 아들딸들이 휘파람을 불며 모두 나타납니다. 왜 모두들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묻는 마테오. 어린 거글리엘모가 말합니다. 아빠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아스카, quel bambino è tuo, vero? Sì, avevo paura a dirtelo, perché non so chi è il padre. Non sapevo come l'avresti presa. Ci sono tante altre cose che non ti abbiamo mai detto. 사생아를 낳은 토스카.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Canio는 어릴 적 소리 지르며 때린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Anche se fosse, è pieno di innocenti. Ma non posso dirtelo dove sono. 막내 알바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Ora. Che volete che faccio? Fai finta di niente, papà. Fai finta di niente. È meglio per tutti. Ma cosa? Cosa ci racconta vostra madre? 아버지는 절망적으로 말하지요. 그래도 한 번만은 너희 모두를 한 식탁에 모아놓고 싶다고요. 부온 아페티토. 로마의 어느 고급 식당. 모두 모이기로 했는데 마테오와 거글리엘모, 카니오 이렇게 셋 뿐입니다. 마테오는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립니다. Tosca avrà avuto la prima di un grande spettacolo, eh? Norma avrà dovuto partecipare. 토스카는 큰 패션쇼 때문에, 로마는 간부 회의 때문에 못 오는 것이라고요. Alvaro. Papà, Alvaro. Non voglio sapere. 그리고 알바로는 In quale carcere sta rinchiuso? Voglio solo sapere quando esce. 아빠. Alvaro è morto. 아버지, 알바로는 죽었습니다. 침묵 끝에 거글리엘모가 대답합니다. 알바로는 이번 여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홀로 배를 타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자식들은 이 사실을 숨겨왔던 거죠. 알루이요. Io l'ultima volta che l'avevo visto era stato sei mesi fa. 마테오 노인은 할 말을 잃습니다. 고향 시칠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을 쳐다보는 마테오의 눈에 자신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Matteo, ma quante volte te l'ho detto? I soldi nella mano. I soldi nella mano. Non te lo ricordi? 아기를 낳아서 처음 손톱을 깎을 때 다른 쪽 손에다 돈을 쥐어줘야 한단다. 그래야 그 아기가 커서 행복하게 잘 산단다. Ma quante volte te lo devo dire? Hai ragione, mamma. Me lo sono scordato. Matteo, che c'è? Mi credevo che i miei figli erano felici. Invece non è così. 마테오는 자식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자식들의 불행이 모두 자신의 탓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절망감 때문일까요? 마테오는 기차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Adesso è fuori pericolo, ma è stato molto grave. Praticamente un miracolo. Mi raccomando, non affaticatelo. 마테오가 입원한 병실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식탁에 모여 앉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소원이 풀어진 것이지요. 마테오는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16살 난 손자 안토넬로에게 말합니다. Senti a me. Tu e la tua ragazza, il bambino, tenetevelo. Ci avrete dei problemi con le famiglie, ma poi s'aggiusta tutto. 아기를 낳으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의 첫 손톱을 깎아줄 때 손에 꼭 돈을 쥐어주라고요. Hai capito? Così cresce forte e fortunato. Non te lo scordare.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자신이 평생 기억하고 있는 말. Ricordatevi. Il vino si fa pure con l'uva. Ed è il migliore. 와인은 포도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마테오, 시칠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묘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먼 곳에 있는 것은 다만 아름답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테오는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Come? I nostri figli? I nostri figli? Stanno tutti bene, sì. Stanno tutti bene. Everybody's fine. 모두들 잘 있다고요. 그리고 자식들 모두 세상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 시네마 천국 모두들 잘 있어 스타노 뚜뜨벤의 어버이날 특집으로 준비한 영화였습니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그 감성이 잘 녹아있는 영화였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나중이라도 모두들 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은 부족하다면요.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FM 영화음악이 매일 드리는 작은 선물. 오늘은 광주 서구 양삼동의 안창욱 군께 드리겠습니다. 안창욱 군 4장 편지 가득히 사연을 담아주셨는데요. 옆에서 어머니가 다섯 번째 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저희 프로도 끝났고요. 편지 쓰신 것은 옛날이지만 이제는 안창욱 학생도 안창욱 군도 주무셔야겠네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늦었지만 안창욱 군을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또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창욱 군도 고맙다는 말씀 부모님께도 드리세요.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